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예루살렘 본토에서 올라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율법 아래 머무르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어 자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율법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려는 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사람들 안에 자꾸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공로의식들이 막 반영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종이 되었고 하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하나는 애굽 출신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습니다. 여러분, 이 다름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의 신분이 종입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지만 여러분, 그 역시 하갈처럼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한 명은 종이고 한 명은 자유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하갈보다 물론 하갈이 종이고 사라가 본처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낳은 자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그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라를 통해 주어지는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아들이 아들로 또 자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과 자유자로 나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지금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여종 하갈이 상징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모세의 율법 또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언약은 자녀가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세주가, 그 구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주를 기다리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사라로 상징되는 이 자유 있는 여자가 상징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그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삭을 낳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땅의 그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지막 유월절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의 피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만 참된 자녀,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 목사, 저 같은 목사들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만 따라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뭐 어머니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들이 어떤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는 종, 한 가정 안에 있지만 종이고 하나는 아들,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다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식구들을 돌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또 자원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무른 자들의 특징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박해예요.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이런 복음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 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이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오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핍박들이 임하는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시고 그 핍박이 있을 때 또 능히 감당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육체를 따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어떤 사람을 그 율법으로 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내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만큼밖에 예배를 안 한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헌금을 안 한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또 기도를 안 한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대?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녀로 박해하는 자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로 여러분 차라리 그 핍박과 박해 받는 자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게 있는 두 번째는 3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박해 또 고난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부요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냥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능가하는 우리가 땀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그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유업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 약속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